My eyes were looking for you, so I found you. Well, I know you're there. Show me your eyes, the white. 어쩐지 넌 좀 뭐가 달랐어. 내가 넌 이럴 줄 알았어. 남들과 다른 좀 특별한 뭔가를 분명 넌 갖고 있을 줄 알았어. 괜히 보는 소리 같지만 잠깐만 날 봐봐, 겁먹지 마. 알아 알아 알겠어. 이해 당연해, 어찌 날 믿겠어. 오묘해 너의 눈빛이 눈이 눈동자. 오해 마라, 매력적이야. 결국 이건 모든 시선 동차자. Oh. Tape이 미리 가득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엔 무린 듯해. 진작하기엔 반전 있는 드릴러 같아. Sin Stealer 같이 있으면 피해 다들 널 피한 이유. 질투식이 같은 거니까 외로워 마. 말 안 했던 게 너의 눈이 이미 다 알려졌어. 네 비밀 천천히 고개 들어 나와 눈 맞춰줘. 결국 이곳 모든 시선 찾아. Oh, you. My eyes on.